들었나요? 뭐 힘든 일 있었나요? 별로였나요? 사는 게 다 그렇죠. 뭐 하나 되는 일 없다고 별 볼 일 없이 또 그냥 살고 있나요? 마냥 쉬고 싶나요? 멀리 떠나고 싶나요?